세상 속에 있는 곡을 쓸 땐 내가 우울할 땐 사람들이 좋단 이별하는 얘기를 해. 항상 환상다 상상 속에 저 사랑하는 사람들은 환상 저 이별하는 사람들을 상상 사랑하기도 해 이별하기도 해요 나는 이제 상상 속에서 노래를 부를 때 사람들이 아는 옛날 노래들만 해 항상 환상다 상상 속에 저 사랑하는 사람들을 상상 저 이별하는 사람들은 환상 사랑하기도 해 이별하기도 해요 나는 이제 상상 속에서 상상 속에서 헤매고 있어요 이제 상상 속에 뭐가 더 남아있나요 깊은 환상 속에 내가 맘에 들 땐 사람들이 싫단 시끄러운 노래를 해 항상 환상다 비밀 속에 있는 곡을 쓸 땐 내가 좋아하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런 얘기를 해 항상 환상다 상상 속에 저 사랑하는 사람들을 상상 저 이별하는 사람들은 환상 사랑하기도 해 이별하기도 해요 나는 이제 상상 속에서